떨리는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이 눈동자빛 날 누구도 막지 못해 이게 시작된 음악 소리 스테이지 위에 흐르면 Can't stop it Can't stop Oh oh 이제 시작해 Baby Please stand up now 거친 숨소리 느껴봐 Oh 날 불러봐 내가 들을 수 있게 Oh 처음 가슴이 가버리는 시간까지 날 보여줄 테니 미쳐봐 내게 여기서 쓰러질래도 술이 먹는다 해도 난 멈추지 않아 I don't lose 그대로 느낄 수 있게 You are the one of my life 너를 위해 My best Double S 501 We back Go let's go Double S 501 We back Just rock go 볼륨을 높여봐 느낌 my passion 준비가 지금부터 무대에서 너만을 위해 나를 yeah. 보여줄 테니 나를 봐 yeah. Attention Stay by my side, my side 이 모든 걸 느껴봐 느껴봐 yeah. 해줘봐 oh. 내가 들을 수 있게 온통 yeah. 가슴이 다 버리는 시간까지